외우는 건 싫은데 뭐 하고 있는진 또 궁금해. 너가 보낸 보낸 만나 좀 말해. 일부러 보내 보내 지금 이 시간에. 차이가 깊이를 따지면 혹시나 다를까. 불안해 너와 내 속에 내 뭔가라도 달아야 할까봐 불안해. 일어나라도 괜찮다 만 함께 하자 둘의 밤 소소하게. 밤바밤 외롭지 않아 오늘 나의 밤바밤 늘 섭지 않아 오늘 나의 밤바밤 아주 완벽 지금 이대로만 더 같이